해도 되나 싶을 정도로 지나친 그 매력이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있으라고 말하잖아. Yeah. 이건 비밀인데 넌 객관적으로 예쁜. Come on, come on, come on. Let me hit it, yeah. 그건 반칙인데 좀 심하다 싶게 예쁜. Come on, come on, come on. Let me hit it. 모델도 뺨치면 넘어뜨리 니 워킹은 토네이도 같아 지나가는 바람보단 강하게 쭉 남아 어쩌면 forever 왜 넌 매일 날 이게 꿈인가 의심하게 만드니 아마 난 전생에 참 대단한 거란 것 같단 말이야 Yeah 이건 비밀인데 객관적으로 예쁜 Come on come on come on Let me hear say yeah 그건 반칙인데 조심하다 쉽게 예쁜 Come on come on come on Let me hear say 1년 12달 눈은 이쁘시게 예쁜 Come on come on come on 24시간 저 말도 안 되게 예쁜 Everybody shit 모두 다 같이 발걸음은 박자에 맞춰 오늘은 밤새 놀아보는 거야 가만히 있다가 큰코 다쳐 Oh girl 역시 pretty pretty 주관적으로 봐도 너 willy willy yeah. 독보적인 존재 이미 이미 다른 여자들은 저 뒤로 밀리 밀리 다가와줘 내 앞에서 두루잖아 시간은 많아 자의 무릎을 떠나 그 위로 날아 24시간 정말도 안 되게